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노래 내 나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집채 작사 김효 작곡인 노래 내 나라는 주체 45, 1956년에 창작된 소종가요입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높이 모신 주체의 조국에 솟아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용의와 자부심을 긍지높이 노래하였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의 흉흉한 용도 밑에 행복이 꽃피나는 아름다운 내 나라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자랑, 통일된 조국에서 오보일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천만년 길이 살아가려는 우리 민들의 졸졸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노래의 선율은 부드럽고 유창하면서도 열정적이며 환희적인 정서로 위대한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분의 3박자와 4분의 4박자의 불규칙적인 교체박자로 이루어진 선율은 인민들의 환희에 찬 감정을 생동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 내 나라는 우리 인민들이 지니고 있는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뜨겁고도 진실하게 형상한 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조선의 모습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종훈 작사, 오마진 작곡인 가요 조선의 모습은 주체 78, 1989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요는 당의 령도 따라 심차게 존지라는 일승단결된 우리 인민의 옥센 기상을 행진곡조로 흉상하겠습니다. 가사에는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단결된 모습이 긍지높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대루리요 영원히 당을 따르는 길에서 변함없을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생동한 시적 언어로 힘있게 흉상하고 있습니다. 선율은 이 부분 흉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규칙적이고도 박력 있는 리듬을 타고 반복적인 음영과 부점 진행이 결합되어 기백 있게 흐르면서 일심단결의 모습으로 힘차게 존재하는 우리 인민의 흉흉적 기상을 생동한 화폭으로 안겨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